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새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예절애를 이야기하다가 이상하게 그 이제 인류 진화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로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그 진화 이전의 문제인 인류의 탄생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운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다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사실 그 휴지통으로 수없이 허무하게 사라져간 그 올챙이들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많은 그 트라이 중에 딱몇 번의 선택된 트라이를 통해서, 그것도 그 와중에 2억 개의 정자 중에서 뽑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오아들에서 이제 이걸 좀 폼나게 그 범우주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지금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났느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범우주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거의 어찌 보면 세균조보다도 못한 아주 미미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우연과 또 기연과 필연을 거친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던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아마 깨닫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적인 접근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또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렇게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태양. 이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만 쓰는 이름이고, 사실은 이제 태양과 같은 별을 일반적으로 일컬어서 항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별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항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fixed star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한 군데 이렇게 딱 짝박혀서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불타고 또 자체 발광하는 그런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언제나 불타고 있으니까 이런 별에서 생명체가 살기는 되게 어렵겠죠. 따라서 이 생명들은 이런 항성들에 딸린 좀 식은 별들, 차가운 별들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성에 딸린 차가운 별들을 우리는 이제 행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태양계에서는 그런 행성이 지구를 포함해서 8개가 있죠. 우리 이제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학교 다닐 때 한참 그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명왕성은 그 크기하고 이제 공전 궤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행성의 자격에서 잘렸습니다. 디스퀄리파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8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조그만 애들을 이제 위성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구는 달이 있죠. 이제 항성, 행성, 위성. 이제 갑자기 이제 생명 얘기에다가 웬별 얘기. 이거 이게 되게 별난 새끼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 정도가 됩니다. 이 46억 년의 역사의 맨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겨우 이제 인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사실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누구나 쉽게 뭐 몇억 년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뭐 인류가 어느 순간 뿅 하고 이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또 돌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인류는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톡 하고 떨어진 거 생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보면 약간 좀 애들이 듣기에 약간 뻥스러운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종교적으로야 어느 날 이제 뿅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절대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제 몇억 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하루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고, 뭐 나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현 시대에 맞게 나름 과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보면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지속적인 진화를 통해 인류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아마도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예를 보면 어떤 지적 활동이 가능한 고등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4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또 그 안정적으로 진화할 환경이 최소 한 40억 년 정도 이상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생명체의 진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이전의 조건, 즉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적합한 행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우주적인 이야기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태양입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열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태양, 즉 항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항성이 다 생명체를 서포트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지구도 인간, 뭐 혹은 뭐 동물들과 같은 어떤 고등 생명체가 나타나기까지 약 40억 년 이상이 걸렸고, 그나마 이제 인간 형태로의 진화한 것들 포함한다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거기 더하기 또 수억 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의 태양은 그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양 내부의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는 전반기와 그리고 또 그 에너지가 대부분 소모되어서 주변 행성들에게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후반기, 이렇게 이제 앞뒤 팍팍 자르고 나면 대충 한 60억 년 이상 주변의 그 항성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100억 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항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항성은 그 크기에 반비례하게 수명이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좀 커지면 덩달아서 이제 중력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큰 중력 때문에 더 빨리빨리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큰 별은 그 수명이 한 10억 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작으면 주변에 이제 행성을 거느릴 만한 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딱 우리 그 태양만한 사이즈가 가장 적당한 셈이 되죠. 이렇게 이제 가장 적당한 크기의 항성은 우리 이제 우리 은하계 사진에 보면 이제 약간 비행 접시 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건데 그 안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약간 이제 변두리, 즉 우리 태양이 있는 그 위치 정도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잘 봐도 이제 은하계 전체에서 보면 그 구역 자체가 한 5% 정도의 면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항성들은 행성에 아예 없거나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성에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것 또한 뭐 우리 뭐 전부 우리 기준일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불타오르는 그 피닉스 같은 그 불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긴 하지만 뭐 혹시나 뭐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크기가 이제 적당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항성은 뭐 두 개 내진 세 개씩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화에서 보면 태양이 막 두 개 떠 있고 세 개 떠 있고 뭐 달도 막 서너 개 있고 뭐 이런 장면들 뭐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처음 항성이 태어났을 때 어떤 그런 불안정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이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두 개의 별이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쌍성계라고 부르고 또 두 개 이상이 모여 있는 걸 연성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쌍성계나 연성계는 구조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행성 자체가 존재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두 개 색이 있다 보니까 서로 중력에 의해서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하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태양이 가만히 있질 않고 얘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태양에 비해 한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지구 같은 행성들은 태양 두세 개가 있으면 걔들한테 일로 끌려댕겼다, 절로 끌려댕겼다, 뭐 하다가 어떠다 보면 튕겨나가기도 하고, 뭐 어쩌다 이제 태양으로 완전히 흡수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안정적인 태양계가 존재하려면 태양은 혼자 독고다이로 빛나야만 한다는 그런 조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고립된 항성은 아주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열에 하나 정도? 뭐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운이 좋게 적당한 크기의 혼자서 고립된 항성을 우리의 태양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우리 태양은 아주 얌전한 편이라는 겁니다. 이 태양의 자전 주기가 약한 24일 정도인데요. 사실 이제 별들 중에 그렇게 느리게 자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스로 만들어진 이런 별들은 더 이게 빠르게 됩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도 사실 보면 24시간이면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가스 행성이 이제 목성 같은 경우도 지구보다 이제 덩치가 한 100배 정도 이상 크지만 10시간이면 이제 한 바퀴 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성 표면에 보이는 엄청난 크기 어떤 폭풍은 이렇게 이제 빠른 자전 때문에 워낙 빨리 도니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 태양이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태양풍을 이제 주변에 쏟아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생명체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풍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매우 얌전한 태양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편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이 왜 이렇게 얌전하냐?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대한 항성계에서 튕겨져 나온 떠돌이 별이라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계 생성 초기에 태양의 이제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고 있는 별과 박치기를 해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 속도가 줄어갔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얌전한 항성은 아주 드물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양의 특수성만 살펴봐도 우리가 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확률의 행운을 기본으로 타고났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좀더 포커스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목성인데요. 이 목성은 지구보다 약 100배 정도 크고 태양보다는 100배 정도 작습니다. 표면적인 이제 대충 그렇다는 얘기고, 지름으로 따지면 대충 한 10배 크고 10배 작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농구공의 지름이 탁구공의 약 6배 정도가 되니까, 이게 뭐 옛날 우리 구슬치기 할때 쓰던 거 구슬하고 농구공 정도하고 비교하면 되려나? 뭐 자지간 지구에 비해서 무지무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목성은 굉장히 아쉽게도 이 항성이 되려다가 그러려다가 말라다가 체중 미달로 실패한 그런 케이스죠. 조금만 더 컸으면 자체적인 어떤 중력으로 중심부에서 이제 핵융합이 시작되어서 그 자체가 이제 항성, 즉 별이 될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별이 되지 못하고 행성으로 눌러앉아 버린 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되게 이제 행운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대 행성의 존재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개의 경우 이제 목성처럼 이런 거대한 가스형 행성은 항성에 이제 딱 붙어서 도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게 이제 처음 별이 태어날 때 빠른 회전 때문에 뭐 떨어져 나간 가스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가스형 거대한 행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거대 행성이 태양 바로 옆에 있게 되면 그 행성은 이제 태양을 흔들게 되죠.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계의 중심축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게 돼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별들까지도 이제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이게 설사 뭐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공전 궤도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게 된다 그러면 태양을 이제 흔들기는 마찬가지죠. 가까울 때 많이 흔들고 멀리 있을 때뭐덜 흔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성은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거의 뭐 완벽한 원에 가까운 공전 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행성에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덩어리를 갖고 있어서 태양계의 이제 다른 행성들의 궤도까지도 원형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렇게 이제 역할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이제 맞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목성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공전궤도가 원이냐, 타원형이냐는 생각해보면 이제 생명체에게는 아주 중요한 팩트인데, 이게 타원형인 경우에는 태양에 가까워질 때 이건 너무 뜨겁고, 또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또 너무 추워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그렇죠. 이제 우리의 그 지구의 공전궤도 또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이제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걸 목성이 뒤에서 이게 도와주는 그런 셈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공전궤도가 타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지구의 그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서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번갈아 가면서 그 정말 약간 가깝고 약간 먼 차이 때문에 축 때문에 생긴 거 약간 가깝고 약간 먼 차이 때문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건데, 이게 정말로 가까워지고 멀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뭐 여름하고 겨울의 온도 차이는 대충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걸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목성은 지구 바깥쪽에서 돌면서 지구를 이제 위협할 만한 자잘한 소행성들을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등치가 크니까 지구로 뭐 지구를 향해서 막 날라오는 소행성들 뭐 이런 거 쭉쭉 빨아들이고 확실하게 이제 막아주고 청소를 해주는 거죠. 이제 목성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깔끔한 태양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목성은 지구에 어찌 보면 이제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영어로 이제 목성을 주피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신들의 왕인 제우스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로 천문학자들이 아마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목성의 어떤 특이한 이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운은 또다시 엄청난 확률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지구 자체의 어떤 특별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이제 되게 참 아주 적당하게 태양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의 존재가 뭐 필수적이죠. 근데 사실 이 물은 우주에서 뭐꽤 흔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행성이 만들어질 때는 이 물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서 대부분의 행성에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꽤 높은 확률로 사실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고등 생명체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이 상온 상태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구보다도 태양에 아주 가까이 있는 금성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지표면의 물이 모두 그냥 홀라당 증발해 버렸습니다. 또 기체 상태의 물은 어떤 강렬한 태양풍에 의해서 산소와 수소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벼운 수소는 이제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결국 이제 금성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보다 이제 태양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화성의 경우는 이게 또 너무 추워서 대부분의 물은 얼어붙어 갖고 지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서 한5% 정도 더 가깝다 그러면 물이 다 증발해 버렸을 것이고 뒤로는 좀 여유가 있는데 한15% 정도까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그 위로 들어가면 다 얼어버린다는 얘기죠. 결국 이 거리가, 요 레인지가 상온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사 그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하여도 사실 이제 공전궤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원이어가지고 이 범위를 들락날락 한다 그러면 또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지구의 공전궤도는 아주 아주 안정적인 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범위 내에서 쭉 지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범위는 사실 이제 태양계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한이 레인지 자체가 0.1%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우리의 생운의 확률이 또다시 엄청나게 또 줄어들게 되죠. 자, 지구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 좀더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구의 크기는 참 절묘합니다. 왜냐면 이제 별들은 항성과 행성을 막론하고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제 다 뜨겁죠. 그 후에 이제 등치에 따라서 계속 불타느냐, 아니면 이제 식어가느냐, 이런 차이로 이제 항성하고 행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너무 크면 주변에 이제 가스들을 끌어모아갖고 목성이나 토성 같은 가스형 행성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전도 이제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를 하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리고 너무 작으면 이제 금방 또 식어버리니까 딱딱한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껍질이 엄청나게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태양에서 쏟아지는 에너지를 골고루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면 행성 단위의 순환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껍질이 너무 두꺼운 행성은 화산 활동이나 이제 이런 게 사실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행성이 이제 자연 환경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쉬워지게 됩니다. 지구는 이제 딱 적당하게 커서 암석 행성으로 남으면서도 화산과 대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야말로 이제 살아있는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구는 행성들 중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철과 같은 금속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앞서 제가 이제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양풍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태양풍이라는 거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에 의해서 전기를 띤 수소이온이 우주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어려워지는데 자주가 이게 엄청나게 강력해서 원자폭탄의 방사능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표면에 그대로 떨어진다면 생명체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의 어떤 대기조차도 우주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런 태양풍 아래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지구만이 갖고 있는 자기장 때문입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끊임없이 이 태양풍을 막아내고 있는 거죠. 자, 이 자기장은 일반 행성에서는 뭐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요. 당연히 이제 태양계에서는 지구만이 유일하게 자기장을 갖고 있고, 멀리 이제 눈을 돌려봐도 자기장을 갖고 있는 행성 자체는 사실상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가 철 성분을 이제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내핵과 외핵, 그리고 이제 제일 바깥에 멘탈, 그 제일 껍질도 지각,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외핵에 철 성분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외핵이 회전할 때마다 마치 이제 발전기처럼 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논리죠. 근데 이제 지구만한 별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절대로 많이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만한 사이즈의 별은 철같이 무거운 금속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그 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지구는 이 덩어리에 비해서 철이 이상하게 아주 많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특별한 얘기인데, 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만한 사이즈가 적당한데 그 사이즈에는 자기장을 발생시킬 만한 철이 없다. 이런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지구가 생성되는 초기에 거의 한 화성 정도만한 거의 이제 지구 크기의 반만한 크기의 어떤 다른 별과 충돌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 가상의 별을 테이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테이아와 지구가 충돌을 해서 두 별이 갖고 있는 철이 더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고는 이제 지구만한 별이 이 정도의 철을 자체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충돌을 자이언트 충돌 이론 혹은 뭐 빅 스플래시라고 이제 하는데, 이 스플래시라는 명칭만 갖고 보면 이제 두 개의 돌덩어리가 부딪히는 것보다는 돌멩이가 이제 물에 철퍼덕 떨일 때 물방울이 이제 푹 튀는 뭐 이제 대충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딱딱한 두 물체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젤리 타입 같은 형태의 것들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구가 막 생겨났을 때쯤이니까 아직 이제 지표면이 이제 식지 않아서 약간은 이제 물렁물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구 역사 초기에 발생한 이 빅 스플래시가 그 지구에게 이제 충분한 양의 철을 제공하기도 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을 지구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달이죠. 이 달의 지름은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되게 큰 그런 위성입니다. 태양계에서 따져봐도 다섯 번째 정도로 큰 위성이죠. 이게 뭐 사실 일반적으로 엄마별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넘어가는 위성은 거의 이제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수백분의 1, 뭐 수천분의 1,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죠. 달이 근데 이렇게 커다랗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빅스플래시로 인해서 지구의 멘탈이 상당수가 튀어나가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위성은 엄마별의 자전에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게 되는데 그 결과 지구의 자전축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자전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면에 비해서 이 자전 중심축이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자주 바뀌면 그 별의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전축이 한 2, 3도만 더 기울어도 지구에는 빙하기가 올 정도라고 하니까 자전축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구와 나름 비슷한 크기의 화성은 달처럼 이제 큰 위성이 없이 자전축이 이제 수십도로 계속 바뀌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지구가 화성처럼 수십도씩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지구에는 엄청난 기상이변으로 해서 이 생명체가 살아나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달은 지구에 이제 물을 이리저리 잡아당겨서 조석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밀물과 썰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조석 덕분에 지구의 바다는 풍부한 이제 영양분과 산소를 고르게 섞을 수 있었고 이것은 또 해양 생물의 어떤 진화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용한 달을 가지고 있게 된 원인은 빅스플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스플래시의 규모가 아주 이제 교묘했다는 거죠. 충돌이 이게 너무 작으면 튀어 올라간 멘틀이 다시 지구로 떨어졌을 거고, 충돌이 너무 크면 지구가 이제 뭐 빡빡해졌을 테니까, 이둘다 생명체에게는 뭐다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근데 일단 두큰 별이 충돌하는 그 빅플래시의 확률도 사실 뭐 매우 희박한 얘기지만, 그 충돌의 규모가 달과 같은 위성을 만들 정도의 크기였을 확률은 더욱더 희박하다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나게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우주적인 기연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지구는 생명체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연환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45억 년씩이나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지구의 탄생은 한 2억 개 정도의 정자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확률보다도 훨씬 더 희박한 확률로 생성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지구의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로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